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게놈연구소장이었던 재미동포 학자 김웅진이 우리 공화국의 해국지력 강화 조치들을 놓고 또다시 고리타분한 수작을 늘어놓고 있는 미국과 서방을 단죄하여 최근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홈페이지 주체사상으로 조선은 가장 리성적인 국가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